to you. 고마워. 나는 내가 아니면 매력 없는 남자. 착각하지 마 제발. You know what I'm talking about. 너는 다른 남자들과 다를 거란 네 말 믿었었는데 저리가 get out get out get out get out 내 눈앞에서 사라져. 이젠 좀